저녁 그 시절처럼 없이 울리고 말없이 떠나버린 그때가 서러워서 못 잊어 못 잊어 첫사랑 언덕에 나 홀로 서 있네. 첫사랑 언덕에 꽃잎은 지는데 꿈처럼 사라진 그 저녁 그 시절 울면서 말리던 애절한 그 모습 가슴을 울리네 한없이 울리네 첫사랑 언덕에 바람 불어보네 휘파람